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중적인 술, 그러니까 이제 맥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전해져 오고 있긴 한데요. 그 대충 뭐 기원전 한 6천년, 뭐 4천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뭐 일단 그냥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 이것만큼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다양한 가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가장 나는 또 신빙성이 있고 논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류가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변하면서 그 잉여 생산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맥주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다. 뭐 라는 이런 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발효주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초의 술은 모두 이제 발효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술인 막걸리도 사실 뭐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이제 발효주이고, 그리고 또전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와인, 이건 역시 또 포도를 발효시켜서 이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맥주 역시 바로 이제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이제 발효주인 것이죠. 사실 이제 막걸리도 보리로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원재료는 이제 쌀이니까 맥주랑은 이제 조금 다르다고 이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로 만든 맥주는 정확히는 이제 맥아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맥아라고 하면 보리가 수분을 조금 먹어서 그리고 이제 살짝 싹이 이제 막튼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말린 것을 맥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몰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엿기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막걸리나 맥주나 모두 이런 이제 곡물을 가지고 발효시켜 만든 술인데 이 둘은 뭐 보기에 또 그렇고 너무 이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정말로 이게 뭐 쌀과 보리만의 차이만으로 이렇게 다른 형태의 술이 나오는 걸까? 아, 이거 좀 살짝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이 술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술은 그 효모라는 그 일종의 그 미생물에 의해서 곡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효모라고 하면 뭐 일종의 이제 균이죠, 균. 그러니까 뭐 대장균, 뭐 유산균, 뭐 곰팡이, 뭐 이런 아주 그 작은 미생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효모라고 하면 대장균, 유산균 같은 이런 원액 생물보다는 조금 진화된 그 진액 생물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뭐 이런 이제 효모들은 기본적으로 뭐 유기물을 먹이로 해서 그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조금 쉽게 말하면 그 유기물을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효모마다 좋아하는 이제 유기물이 있고 또뭐잘 번식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금씩 틀린 거죠. 이제 그런 그 효모들 중에서 이 알코올성 효모는 곡물을 분해시키면서 이제 그 부산물로 알코올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장, 된장 같은 건 역시 콩을 발효시켜서 이제 만드는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 활동하는 미생물은 이런 그 알코올성 효모가 아니라 그 누룩곰팡이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이제 생성되지 않고 뭐 그냥 간장 된장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아마도 그 알코올 효모들은 이 콩을 별로 이제 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제 편식성이 있는 뭐 그런 미생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알코올성 효모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이제 바로 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술들이 곡식이나 혹은 뭐 이렇게 달달한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발효시켜서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인 술의 종류가 이제 결정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제 왜 비슷한 곡식으로 만드는 막걸리와 맥주가 딱 보기에도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막걸리는 쌀을 쓰고 맥주는 이제 보리를 쓰게 됩니다. 재료가 되는 곡식이 서로 이제 틀린 거죠.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정미한 쌀을 쓰는데 반해서 맥주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아를 쓰죠. 싹이 난 보리를 말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는 이제 보기에 이제 하얗고 맥주는 약간 그 짙은 색깔의 그 약간 그 누런색 이런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 맥주의 그 제조 공정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 맥알을 더운 물에서 약간 이제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효모를 넣고 발효를 시킵니다. 이때의 모습은 약간 이제 그 걸쭉한 그 반죽의 이제 모습 같이 이렇게 이제 되어 볼 수 있는데 뭐 대충 이제 빵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반죽과도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조금 덜 넣고 이스트 넣고 불에 구우면 이게 빵이 되는 거고 물을 좀 많이 넣고 효모 넣어서 발효시키면 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싹이 튼 보리에 효모를 넣는 것만으로 맥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맥주의 그 탄생 설화를 살펴보면 대충 뭐 버려진 보리알이 살짝 싹이 텄다가 그게 이제 그게 말라버린 것을 여기 이제 비가 와서 잠겨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때 공기 중을 떠돌던 알코올성 효모를 우연히 만나서 이때부터 이제 발효가 시작되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걸쭉한 그 반죽을 어느 정도 이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액체만 이제 걸러내는 거죠. 추려내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술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액체만 따로 빼어내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발효를 더 시키면 그러면 이제 이때 비로소 그 진정한 우리가 먹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이제 맥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뭐 홉 같은 것도 첨가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넣고 뭐 또 추가적인 어떤 가공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맥주들이 나오게 되었죠. 현대의 그 맥주 제작 공정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약간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것은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맥알을 빻은 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이걸 이제 그 비어브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술빵이죠. 술빵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빻아서 가루를 그러니까 이제 빵가루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효모 넣어서 발효를 이제 시키게 되면 이 효모들의 작용에 의해서 알코올이 이제 생성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걸쭉해지게 되는데 요걸 다시 액체만 또 추려낸 다음에 2차 발효를 거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실게 되는 그런 이제 맥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는 이제 발효 방법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뭐 발효 온도에 따라서 뭐 상면 발효, 뭐 하면 발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면 발효는 상온에서 이제 발효를 시킨 거고 하면 발효는 저온에서 이제 발효를 시키게 되는 거죠. 상면 발효 방식은 이제 약간 뭐 좀 온도가 좀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효모 균이하고 그리고 이제 찌꺼기들이 위로 이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색깔도 약간 이제 뿌옇게 되죠. 근데 이와 반면에 이제 하면 발효는 그런 찌꺼기들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도 보다 조금은 좀 더 맑고 투명한 그런 이제 맥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막걸리를 잘 걸러서 그 찌꺼기 빼고 이렇게 걸러낸 청주 같은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하면 발효 맥주를 라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거 맥주 하면 뭐 맑은 황금색의 어떤 맥주가 연상되기도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이걸 처음부터 뭔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뭐 라거 맥주가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어떤 한 양조장에서 우연히 그 양조 시설을 지하에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온도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저온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 이런 라거 맥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뭐 지금에 이르러서는 뭐 지하에 양조장을 만들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제 저온 숙성을 시킬 수 있게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라거 맥주를 접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초기의 맥주는 그래서 그 유통기간이 이렇게 사실은 뭐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들고 나서 그때그때 다 그냥 마셔버려야 했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제 생맥주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맥주의 맛이 쉽게 변질되는 것은 이건 역시 사실은 이제 세균 때문이라고 이제 봐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와인은 일단 뚜껑을 따서 이 보관을 하게 되면 한 3, 4일 되지 않아서, 뭐 3, 4일 이 정도 돼서, 금세 이제 맛이 변해버리게 되는데, 이걸 이제 뭐, 부션해 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식초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여러 잡균이 와인에 침투를 하면서 술맛을 이제 변화시킨다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주는 제조 과정에서 이미 뭐 이런 그 쓸데없는 잡균들이 이제 상당히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잘 보관을 해도 사실 이제 금방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 맥주의 장기 보관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온 살균법입니다. 자, 이 저온 살균법은 그 우리에게 이제 우유 브랜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그 미생물의 아버지 파스테르 박사가 발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는 이제 술이 쉽게 변질되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알코올 효모 외에 젖산균 같은 이제 초대받지 않은 그런 이제 다른 미생물들이 상당수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술이 변질이 된다 이런 사실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잡균들만 골라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는데 뭐 이제 그게 이제 저온 살균법. 영어로는 이제 파스테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양반 이름을 그대로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세균은 높은 온도에서 뭐 다 사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끓여 먹는 이유도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미생물마다 죽는 온도가 이제 약간씩 달랐던 겁니다. 이걸 응용을 해서 좋은 세균만 남기고 나쁜 세균만 죽이는 이제 그런 그 적절한 온도를 바로 이제 이 파스테르 교수가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 한 63도 정도의 온도로 한 30분 정도를 유지하면 이 박테리아 같은 그 나쁜 균들은 죽고 이 알코올성 효모 같은 좋은 균들은 살아남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술을 밀봉을 해서 공기가 안 통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변질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침 이제 이때쯤 미국에서 그 21개 주름이 있는 그래서 이제 크라운이라고 이름이 붙은 맥주병 뚜껑까지 발명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장기 보관이 가능한 그런 병맥주가 대량으로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죠. 근데 뭐 제가 앞서 그 맥주를 발효 온도에 따라서 뭐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로 나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면 발효를 라거라고 부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그 상면 발효 맥주는 에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일 맥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맥주는 단지 이런 발효 방법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이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제조 국가나 그리고 뭐 색깔, 그리고 뭐 알코올 도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맥주, 뭐 독일 맥주, 뭐 그런 색깔이 다크하냐, 뭐 레드하냐, 그리고 뭐 스무드하냐, 뭐 스트롱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라거 맥주라고 하면 맑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제 맛도 왠지 더 좋고 순하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사실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뭐 라거 맥주가 더 맛있고 순하고 뭐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좀 깨끗하고 그 부드러운 그 홀가든 같은 맥주도 사실은 이제 벨기에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상면 발효 맥주 그러니까 이제 에일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수가 한 7% 정도 되는 도펠복이라는 이제 이런 라거 맥주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이름만 보고는 금방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또 수많은 브랜드의 맥주가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맥주 분류 중에 이제 크래프트 비어라고 이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 크래프트 비어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수제 맥주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규모로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뭐 특색 있는 그런 이제 맥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크래프트 비어를 다른 말로는 마이크로 브루어리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근데 뭐 이걸 구분하는 걸 뭐 연간 생산량이라든가 어떤 유통 규모에 따라서 조금 뭐 이걸 뭐 크래프트 비어니 뭐 마이크로 브루어리니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소규모로 어떤 특유의 레시피를 갖고 만들어내는 뭐 동네 맥주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아마 그 크래프트 비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래프트 비어는 이제 뭐 미국에서 처음 금주령이 떨어졌을 때 집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이제 이웃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이제 같이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지만 이제 워낙 소규모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봐야 사실 뭐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대규모 유통이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그 크래프트 비어를 집에 가져가서 마실 수 있는 테이크아웃 용기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제 크래프트 비어까지 해서 이제 대충 맥주의 그 생산과 그리고 이제 종류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재밌는, 나름 재밌는 우리나라의 그 맥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맥주가 들어온 역사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33년 일제 그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그 아사히 삿포로가 들어와서 조선 맥주를 만들고 기린 맥주가 들어와서 소화 기린 맥주회사를 이제 세우면서 처음 이제 우리나라의 맥주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 기린 맥주가 이제 동양 맥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맥주 시장은 민영화된 이 조선 맥주와 동양 맥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처음 시장에 나온 맥주는 조선 맥주의 이제 크라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동양 맥주의 오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 오비 맥주가 강세가 되게 두드러졌죠. 그래서 이제 오비 맥주는 한때 시장 점유율이 한 80%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의 한 30여 년 동안 절대 왕좌의 자리를 이제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이 오비 맥주를 생산했던 이 동양 맥주는 두산 상해와 함께 이제 그 두산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비 맥주는 두산 그룹의 제품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제 1991년 낙동강 그 페놀 유출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것으로 인해 갖고 두산 그룹이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불매 운동 벌이고 하면서 오비 맥주의 그 시장 점유율이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그때 또 마침 이 틈을 타서 이때까지 이제 소주만 생산하고 있던 이제 진로가 쿠어스라는 이제 미국 회사와 이제 합작을 통해서 카스라는 제품으로 이제 맥주 시장을 뛰어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조선 맥주는 이제 크라운 맥주의 후속으로 화이트 맥주를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맥주 시장은 이제 삼강 구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IMF가 터지고 이전까지 그 무분별하게 이제 그룹을 확장했던 이 진로는 결국은 이제 버티지 못하고 박살이 나면서 주류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진로 소주는 조선 맥주에 팔고 그리고 이제 카스 맥주는 두산에 팔게 됩니다. 결국 이제 초기에 동양 맥주와 조선 맥주의 그 양강 구도로 다시 돌아간 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이제 조선 맥주는 그 진로를 가져오면서 사명을 화이트 진로로 이제 바꾸게 되죠. 결국 두산의 오비 카스 맥주와 그리고 이제 화이트 진로의 화이트 맥주 이렇게 이제 맥주 시장이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산 역시 이후에 이제 조금씩 주류 사업을 이제 축소를 하게 되는데 2001년부터 이제 수익 관계를 그때까지 맺고 있던 외국 회사에게 맥주 사업의 지분을 조금씩 조금씩 넘기다가 결국 뭐 2009년도에 대대적으로 이제 그룹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맥주 사업 전체를 그 외국계 회사에 완전히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외국계 회사가 지분을 뭐 자기들끼리 돌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014년도에 그 전 세계 주류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나이저 부시 인베브라는 회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2014년도에. 이 회사는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그 홀가든, 뭐 버드와이저, 코로나 뭐 이런 술들을 받아 포함해서 한 200여 개 정도의 그 맥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엄청나게 큰 회사죠. 이제 물론 이제는 오비 맥주랑 카스 맥주 역시 결국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이 된 거죠. 원래 이 회사는 벨기에 국적의 회사인데 그 지금 이제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맥주를 팔고 있긴 한데 그 회사 주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고 그런 이제 맥주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편 그 에나이저 부시 인베브에 넘어간 이 맥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 주류 사업 부분 그러니까 이제 소주, 위스키, 와인 이런 사업들은 그때까지 이제 주류 업계에서 약간 그 소규모였고 위스키 만약에 뭐 팔고 있었던 롯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롯데는 이제 두산의 시장을 이제 이어받으면서 갑자기 이리야 그 주류 업계의 강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강자가 된이 롯데는 그때 이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이 맥주 사업 쪽에 뭐 당연히 좀 아쉬웠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2014년도에 드디어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제 새로운 브랜드로 맥주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제 뭔가 이제 이전까지는 차별화된 그런 어떤 그 정통 독일 맥주의 맛이다. 이제 이러면서 요즘 뭐 나름 맥주 시장을 좀 흔들고 있긴 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재 국내의 맥주 시장은 하이트질러의 하이트 맥주, 그리고 에나이저부시 인베브의 오비 카스 맥주, 그리고 롯데의 클라우드 맥주 이렇게 이제 삼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외국계 회사의 제품인 오비랑 카스는 뭐 제껴두더라도 요즘 뭐 롯데도 원래 이제 모회사가 일본 회사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건 뭐 그러면 국산 제품에 활용하려면 화이트를 마셔야 하나? 아하. 사실 요즘 같이 뭐 글로벌한 사회에서 뭐 국내 자본이니 뭐 외국 자본이니 뭐 따지는 게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들이라는 게 원래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건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주식회사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주주들의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좀더 좋은 제품,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고객들에게 이제 제공하려고 그들도 이제 노력을 하겠죠.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뭐 어떤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게 뭐 국내 자본이냐, 아니면 뭐 외국 자본이냐, 이거를 사실 따지기 전에 이제는 그 기업의 윤리의식 같은 걸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이제 워낙 부익부 빈익빈 같은 거 아주 그 옛날에 비해서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제 소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기업에 좀더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뭐 그래봐야 뭐 대단한 건 없겠죠. 뭐그 기업의 제품을 사주고 뭐 이러는 거. 그나마 이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할수 있는 그야말로 소소한 그런 방법이라고 봐야 하겠죠. 이좀 뜬금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플라톤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제는 그 기업의 총수 정도는 좀 철학자를 앉혀야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됐네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약간 특이한 우리나라 맥주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몇년 전에 그 영국 경제지의 그 한국 특파원이, 이코노미스트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맥주가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뭐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한동안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맥주라는 것이 마치 뭐 알코올성 탄산 음료 같다, 이거 뭐 맥콜에다가 알코올 탄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때 지금 맥콜이 있긴 한가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의 맥주 맛이 그 오리지널 맥주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 이제 맥주 회사들이 맥주를 만들 때그 맥주의 그 원래 원료인 맥아나 그 홉은 조금 더덜 넣고, 그게 이제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뭐 쌀이나 옥수수 같은 걸로 이제 채우기 때문인데, 이제 맥주라는 것이 일단 뭐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술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장 가격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술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맥주에 붙은 세금이 아주 그 주세가 아주 높습니다. 예전에는 뭐 거의 150%까지 또 했었죠. 그나마 이제 지금은 이제 소주와 똑같이 72%까지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여전히 상당히 높은 세율을 이제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뭐 교육세 붙고 부가세 이런 거 붙으면 거의 한 대충 90%까지도 됩니다, 원가에 비해서. 근데 사실 뭐왜 술에 그 교육세가 붙었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 그 맥주뿐만이 아니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 우리나라 그 교육에 그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계신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술에게까지 교육세를 막 이렇게 걷어대기는 하면서 요즘 뭐 아이들 뭐 무상급식 정도도 뭐못 챙겨준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거 도대체 그 많은 교육세를 다 걷어다가 어디다가 쓰는 건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높은 세금에다가 맥주의 그 주원료인 맥아나 홉은 사실 이제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맥주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가장 대중적인 맥주가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원래의 맥주에 비해서는 약간 2%, 뭐한좀좀 뭔가 부족한 그런 이제 맥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의 맥주 맛보다는 청량감이나 어떤 그톡 쏘는 맛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탄산을 좀더 많이 섞는 그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맥주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탄산을 넣은 맥주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맥주의 이제 원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음료라는 것이 웬만큼 비싼 음료가 아니고서는 이 수입산을 유통시킨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또 높은 세금까지 이제 물리다 보니까 뭐그 상황은 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그 나라만의 독특한 그 로컬 지역 맥주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주의 원고장인 뭐 유럽이나 미국 외에도 예를 들어 뭐 미얀마,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도 다시 다그 나라에 이제 그 맥주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술 장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뭐 라이센스 사업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 이제 맥주 회사 그거를 소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힘좀 쓰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그 비싼 물류 비용과 높은 세금 등으로 이제 예전까지는 유럽의 그 오리지널 맥주를 접하기가 사실 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저 우리나라 맥주 맛이 그냥 원래 맥주 맛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속 이제 마셔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해외여행도 이제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물류 비용도 점점 저렴해지면서 이제는 이제 해외 그 유명 맥주들을 나름 또 아주 어렵지 않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거 원래 맥주 맛이 이거 아니었는데 이런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됐죠. 이제 아마도 이제 롯데에서 이 새로운 그 클라우드 맥주를 출시하게 된그 배경도 이런 그 오리지널 맥주 맛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도 분명히 이제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오비아와 카스 그리고 이제 하이트가 꽉 잡고 있는 이 맥주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뭔가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이제 필요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점 높아지는 이 오리지널 맥주 맛에 대한 이런 수요 이것을 이제 공략 포인트로 잡은 거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 그 클라우드 맥주를 보면 그 라벨도 뭔가 이제 그 독일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이 클라우드라는 이름 밑에 오리지널 그래비티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 이게 진짜 중력? 뭐 어떻게 되지? 뭐 그래비티인데 사실 이제 그래비티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뭐 엄중한, 뭐 묵직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묵직한 정통 맥주?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양조 분야에서는 그 그래비티라고 하면 일종의 그 밀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그 맥주 제조 과정을 설명드릴 때 술빵을 이제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물을 타서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시킨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그 처음 걸러지는 그 액체의 밀도 바로 이것을 그래비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그래비티라고 하면 오리지널 맥주의 원료 그대로를 사용했다라는 뜻을 이제 전달하려고 그런 이제 단어를 쓴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맥주 회사도 이제 하나 더 늘어서 이렇게 이제 맥주의 선택폭이 조금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 맥주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수입 맥주까지도 이제 가까운 슈퍼에서 이제는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 맥주를 좋아하시는 이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세상이 이제 된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실 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를 생각을 하면 맥주 맛 이런 거뭐 따질 것도 없고 종류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저 그냥 생맥주 1000cc 막 시켜가지고 그대로 그냥 퍼 마시고 갖다 붓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맥주를 이렇게 맛을 조금씩 음미를 하면서 어떤 그 맥주의 진정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게 고급스러워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맥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뭐 워낙 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오늘 그 이야기가 별로 이렇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서 나름 한번 좀 정리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맥주라고 하면 이제 어찌됐든 가장 대중적인 술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술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요 정도 이야기를 이제 좀 풀어주시면 나름 또 흥미있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이제 크래프트 비어를 테이크아웃 할수 있는 곳들이 간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참에 이 맛있는 크래프트 비어 파는 곳을 발견하시면 그 뒷산 갈때 가시고 가시는 그 약수통, 그걸 하나 챙기셔서, 아, 이 약수통은 좀 크긴 할것 같네요. 아니면 뭐 보온병 같은 거라도 이제 하나 챙기셔서 퇴근하실 때한통 받아다가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한 잔을 쫙 하시면 나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